기에천, 다카무라 코운, 일본 20세기 전반. 기에천은 예술의 신으로 시바신이 천계에서 기약을 만들었을 때 머리칼에서 탄생한 천녀이다. 왼손에 꽃이 든 접시를 들고 있고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모습이다. 이 작품의 작가인 다카무라 코우는 일본 근대 조각의 대부로 메이지 유신의 패불 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일본 목조 조각의 전통에 사실주의를 도입해 일본 근대 목조로 부활시켰다. 일본에서도 전례가 적은 불상의 도상을 완벽하게 제작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